찾아 나를 좀 더 푸르게 번져가던 맘이 어느새 시들어버린 향기가 된 채 불러도 대답 없는 네 이름이 메아리처럼 울려 넌 나의 블루 늘 그랬듯이 지나간 마음이란 건 잡을 수 없어.